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얼마 전에 재야 여성단체가 남녀 고용평등법을 위반한 은행과 기업들을 고발해서 관심을 모았었죠. 그 며칠 뒤에 어느 신문에 상업계 고등학교 3학년인 한 여학생의 글이 실렸습니다. 고졸 여성의 취업이라는 게 얼마나 왜곡되고 비참하고 또 희극적인지 생생하게 증언한 글이라서 여러분들께 간추려 소개해드립니다. 인문계 친구들의 고산병도 심각하지만 상업계인 우리 역시 마찬가지다. 전교에서 1, 2등 하는 한 친구가 취업원서를 쓰는데 담당 교사가 말했다. 넌 가슴이 왜 그렇게 절벽이냐. 친구와 나는 함께 울었다. 입학할 때 키 크고 예쁘지 않으면 취직이 어렵다고 해서 매일 우유를 마셨다. 그러면 키가 클까봐. 나중엔 키 크는 호르몬 주사까지 생각했었다. 통통한 친구들은 죄다 다이어트를 했다. 사과 반쪽으로 점심을 때우는 친구도 있었고 방학 중에 에어로빅을 배우는 친구도 있었고 겨울방학 때 쌍꺼풀 수술하는 친구도 있었고 휴일만 되면 굽 높은 하이힐을 신는 친구도 있었다. 모두 날씬해지기 위해서였다. 누가 미녀고 누가 야수일까요?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미녀와 야수 중에서 Beauty and the Beast, 셀레네 디온과 피보 브라이슨의 음성으로 띄워드렸어요. 하지만 이런 선생님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세상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이텔로 이대의 홍승현 선생님이 보내주신 글을 보면 적어도 그렇습니다. 교생실습 끝나고 나서 글을 보내주셨는데요. 교생실습이 끝난 지금 보고 싶은 만큼 그 아이들을 자주 볼 수도 없고 가까이 둘 수도 없지만 여전히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남아있습니다. 저의 첫 제자들이자 어른이 돼가며 삭막해져가던 제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준 이대 부중 2학년 6반 아이들과 또 세상에 하나뿐인 그 아이들의 훌륭하신 담임선생이신 임동원 선생님, 함께 한 달을 느낄 수 있었던 두 분 교생 선생님과 듣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교생 실습은 끝났지만 그들이 그리운 잊을 수 없는 그들의 교생 선생님 홍승현 선생님이 글을 보내주셨어요. 선생님과 아이들 모두에게 다음 곡 띄워드릴게요. 서울 영등포구 대림삼동에서 김지영씨 그리고 충남 서산 음암면에서 안경아씨가 신청하신 곡입니다. 영화 With an Earth 중에서 마돈나가 부르는 노래인데요. 바로 선생님의 마음입니다. I will remember.

김건목, 서태지, X세대의 영웅들, 스포트라이트, 북한의 팝뮤직, 특별부로 서병우의 팝레슨, 한국연예 정보지의 자존심, 서울 히트라인. 진짜 재밌습니다. 권이나 콘서트 무료 입장의 기회도 잡으세요. 살아있는 나를 느낀다. 나의 노래, 나의 펩시. 나 없이도 행복한 너, 장현철 씨의 노래였는데요. 우리 영화 49일의 남자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80년대의 정치 상황, 그야말로 폭력과 억압, 이 두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영화 49일의 남자는 이 80년대의 상황을 미스터리 터치로 다룬 영화입니다. 그 제2회 작가 세계 문학상을 수상한 장태일 씨의 소설 49일의 남자를 원작으로 하고 있죠. 제목, 이 49일의 남자라는 제목만으로는 어떤 영화인지 좀 제 감을 잡기가 힘든데요.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영화는 7일간,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에 프리랜서 작가인 30살의 주인공 제이가 겪는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이는 어느 날 2년 전에 헤어진 여자가 갑자기 실종됐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곧 권력층의 핵심부에 있는 것 같은 어느 노인으로부터 그 여자의 행적을 찾도록 협박당합니다. 주인공 제이는 보이지 않는 권력에 맞서서 쫓고 쫓기는 그 와중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그 권력의 정체를 제대로 알게 되죠. 이 제목은, 제목 49일의 남자는 옛 여자가 사라진 지 49일째 되는 날, 그 49일째 되는 바로 그날 영화가 끝나기 때문에 붙여진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영화로서는 아주 오랜만에 선보이는 정치 미스터리 멜로물입니다. 정보석 씨와 이보희 씨가 주연을 맡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랑한다면 이들처럼이라는 제목의 프랑스 영화, 그 비디오로도 출시돼 있어서 보신 분들 많을 텐데요. 이 영화의 프랑스 제목을 직역을 하면 미용사의 아내가 됩니다. 이 영화의 감독인 파트리스 공뚜는 이 영화에서 가장 사랑하는 순간에 자살을 선택하는 한 미용사를 내세워서 그 미용사의 그러니까 부인을 내세워서 극단적인 행복론을 펼치죠. 자, 이 파트리스 르꽁트 감독, 그가 연출한 탱고라는 영화가 곧 개봉됩니다. 그런데 르꽁트 감독의 극단적인 행복론은 이 탱고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음악부터 들어보죠. 탱고 중에서 따스마 모소라는 곡입니다. 하이틀의 전영선 씨 미역국 많이 드셨어요? 제가 하루 늦게 축하해드려도 그렇게 무지무지 행복하십니까? 무지무지는 아니라도 무지라도 행복했으면 좋겠네요. 생일 축하드려요. 영화 탱고 중에서 따스만 모소, 아프리칸 리듬의 원초적인 그 기쁨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탱고, 세 남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나이도 다 다르고 성격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딱 한 가지 있어요. 자기들이 어찌됐든 간에 부정한 여자들에 대해서는 눈뜨고 그냥 볼 수가 없다는 것. 자, 영화는 맨 먼저 뱅상이라는 중년의 남자를 보여줍니다. 뱅상은 고소공포증 환자면서도 아주 신나게 비행기를 모는 비행사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뱅상은 자신이 비행만 나가면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래서 뱅상은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그 남자를 살해한 뒤에 결혼기념일날 아내를 비행기에 태웁니다. 그리고 안전벨트를 고장나게 한 다음에 비행기를 거꾸로 회전시킵니다. 아내는 당연히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외딴 곳에 혼자 사는 뱅상에게 어느 날 두 남자가 찾아옵니다. 폴, 그리고 폴의 삼촌인 렐레강입니다. 폴은 아내 마리를 찾는 중인데요. 아내가 집을 나간 이유는 남편인 폴의 바람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법관 출신인 렐레강은 철저한 자유주의자인 동시에 여성 혐오자입니다. 자, 이만하면 이 두 사람이 뱅상을 찾아온 이유 짐작이 가시죠? 아내 마리가 다른 남자와 사귈까봐 고민하는 폴에게 삼촌인 랄랄강은 엄청난 해결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여자란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만 잊을 수 있는 존재다. 폴은 이런 삼촌의 꼬임에 빠져서 이 두 사람은 아내 마리를 살해할 만한 청부업자로 뱅상을 지목해서 찾아온 거였죠. 어차피 전력이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뱅상이 무죄로 풀려난 것은 당시 담당 판사였던 렐레강 덕분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으니 뱅상은 이 어처구니 없는 부탁을 거절할 수도 없습니다. 마침내 세 남자는 아프리카로 자원봉사 떠난 마리를 찾아 없애기 위해 먼 여행을 시작합니다. 아이디어가 재미있죠? 재미있긴 한데 좀 끔찍하네요. 자, 이런 끔찍한 얘기를 풀어나가면서도 감독인 파트리스 르꽁트는 아주 신이 났던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영화가 아주 가볍고 재미있고 또 산뜻하거든요. 물론 거기에는 필립 누아르, 또 로맨틱 커플의 띠에르 라르미드, 그리고 지하철 디바 등에서 개성 있는 연기로 보여준 리샤르 보랭제, 로만 보랭제의 아버지죠. 이렇게 훌륭한 연기진들의 노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영화가 관객들에게 행복한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것은 르꽁뜨 감독의 독특한 삶의 철학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인생의 가장 절정인 순간은 곧 죽음으로 통한다. 감독의 공식은 바로 이런 것인데요. 이것을 좀 다르게 표현한다면 삶이란 것은 그만큼 놓치고 싶지 않을 만큼 아름다운 순간들의 연속이다. 뭐 이런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화에서 특히 능청스러운 자유주의자를 연기했던 필립 누아르의 표정 연기는 아주 뛰어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흘러나오는 탱고 음악 역시 아주 신이 나고요. 하이틀의 이용호 씨, 그분께 고백을 하셨습니까? 아직 못하셨다면요. 제가 이 음악으로 그 뜻을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꽁패스용, 고백이란 뜻의 탱고 음악 들어보시죠.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중에서 골랐습니다. 독특한 프랑스 영화 탱고 중에서 꽁패스용, 고백 띄워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신 영화 한 편 소개해드릴게요.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 국내에서는 뭐 그다지 환영을 받지 못하는 감독이지만 그의 작품에 대한 평가는 이미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신경쇠약 직전의 여자, 욕망의 낮과 밤, 하이힐. 알모도바르 감독은 이런 작품들에서 늘 그 왜곡된 남녀 간의 관계를 내세워서 스페인인 사회를 풍자해 왔었는데요. 자, 이번에도 역시 단골 여배우인 빅토리아 아브릴과 또 한편의 파격적인 영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제목 이미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키카라는 영화입니다. 자, 키카는 사람 이름입니다. 하녀의 오빠에게 폭행당한 적이 있는 무대 분장사. 주인공 이름이죠. 자, 그리고 빅토리아 아브릴은 부정부패를 맹렬하게 공격하는 저널리스트입니다. 그런데 이 빅토리아 아브릴의 모습이 참 희한합니다. 머리에 텔레비전 카메라를 달고 갑옷 같은 옷을 걸친 채 오토바이를 타고서는 현장 곳곳을 누비면서 생생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도합니다. 게다가 얼굴에는 큰 칼자국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름도 역시 칼자국이라는 뜻의 안드레아 카라코르타다로 바꾸죠. 어느 날 이 영화의 제목의 주인공인 키카는 TV에서 카라코르타다의 모습을 보고는 너무나 놀랍니다. 왜냐? 이 카라코르타다의 모습이 그녀의 옛 남자친구와 똑같기 때문이죠. 여자가 돼버린 남자. 어떻습니까? 이번에도 이 알모도바르 감독의 영화 보기 쉬운 그런 영화만은 아닐 것 같죠. 이 알모도바르 감독은 그 자신이 동성연애자입니다. 그러면서도 작품 속에서는 늘 여성의 본질을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죠. 그의 새로운 컬트 영화 키카 어떨까요? 빨리 보고 싶어지는데요. 자, 이 키카 중에서 한 곡 띄워드립니다. 라쿤 파라시타, 자비르 쿠가의 연주입니다. 대구의 윤정희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제주 삼도일동에서 박선주 씨 편지 보내주셨죠. 자, 잘 들으셨습니까? 영화 키카 중에서 라큰파르세타 자비에르 쿠가의 연주였습니다. 은자 주희랑 꼭 한번 방송 전파 타보는 게 소원입니다. 서울 중랑구 목동에서 문희령 씨, 대구 내당일동에서 서광일 씨,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김세원 씨, 그리고 친구 은하 씨, 대전 산선동의 김선국 학생, 하이텔의 정환정 씨, 전남 장성 단광리에서 신경선 씨, 그리고 친구 선희 씨, 하이텔의 박은영 씨, 박기태 씨, 준모 씨, 그리고 광문고등학교의 조영준 학생 신청곡입니다. 이 많은 분들이 신청하신 곡, 다잉영의 테마, 케니지가 들려드립니다. I like New York in June. How about you? I like a Gershwin tune. How about you? I love a fireside when a storm is due. I like potato chips, moonlight motor trips. How about you? I'm mad about good books. Can't get my fill. And Franklin Roosevelt's looks give me a thrill. Holding hands in a movie show when all the lights are low. May not be new, but I like it. How about you? 비록 뉴욕의 6월이긴 하지만 6월이 좋다고 부르짖는 노래였죠. 자, 유진 씨, 그래서 초록 세상의 6월에 듣고 싶다고 신청하셨나요? How About You, 영화 Fisher King 중에서 헤렌 힐슨의 음성이었습니다. 전민규 학생도 하이틀로 신청해 주셨네요.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기만 하면 언젠가는 행복한 순간이 찾아온다는 평범한 진리,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지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순간, 절대로 너무 늦었다는 말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걸 깨우쳐주는 좋은 영화였습니다. 대구의 서영무 씨 그렇게 보셨어요? 자,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57번째 편지네요. 스테니와 아이리스, 깨끗한 영화만큼이나 깨끗한 음악입니다. 존 윌리엄스의 음악, 스테니와 아이리스. 너무나 절절한 사랑의 편지를 적어주신 서울 은평구 불광 1동의 배온유리 씨. 군대에 계신 그분도 함께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스테니와 아이리스 중에서 존 윌리엄스의 음악으로 스테니와 아이리스 띄워드렸습니다. 성남의 진건 씨, 그분과 같이 들으셨습니까? 자, 오늘 마지막 곡 띄워드리기 전에요. 중국 영화음악 CD 뽑겠습니다. 광주 서구 진월동의 박선희 씨, 지금 듣고 계세요. 예전에 제게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지금에서야 보답을 하네요. CD 띄워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요. 서울 강남구 일원동의 성훈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경기도 성남 중원구에서 이미란 씨가 신청하신 곡 우리 영화 그 섬에 가고 싶다 중에서 별이 되어 가리라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가슴 깊은 곳 세월의 바다